조선과의 친선 옆에 칠레 지부 대표 마누엘 아리스 멘디가 우리나라 함경북도 북부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1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의 단체들과 인사들을 비롯한 세계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민들에게 해방 후 최대의 자연재해를 입은 조선의 북변 두만강 유난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